꾸며 행복했었던 그때, 마냥 순수한 꿈만 꾸던 그때, 그때가 그리워져 다시 난 돌아갈래. 상상만 해도 행복했던 그때, 동화 속 주인공도 되던 그때, 그때가 그리워져 다시 난 돌아갈래. 그래 하늘 향해 힘껏 뛰어볼까. 피터팬이 될 수도 있잖아. 뻗은 손이 구름을 잡고서 타고 날 수도 있어. 잊어버린 희망을 잡고 싶어. 그때가 그리워져 다시 난 돌아갈래. 그래 하늘 향해 힘껏 뛰어볼까. 피터팬이 될 수도 있잖아. 뻗은 손이 구름을 잡고서 타고 날 수도 있어. 마음껏 빠져볼까. 말인 보니까 될 수 있잖아.